말은 forever young. 영원이다 말은 뭐랬어. 작별은 마치 연한 꽃과 같이 그리움과 같이 마주하는 아침. 서로가 이 연겁을 지나 거기서 나타나지만 지금 나는 널 믿어하던 누구의 말 바로 보자. 한 뼘짜리 추억을 잊는 게 참 쉽지 않아.